여러분, 오늘 룻기의 마지막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원래 순서대로 하면 우리 한 주를 더 가야 하지만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창립 예배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준비한 다섯 가지의 특별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룻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나오미와 그다음에 엘리멜렉이라는 이 부부의 가정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오자 이제 그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대로 이민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시지만, 그죠? 우리 제일 많이 우리 혼돈하시는 게 뉴질랜드 가면 1년이면 영어 마스터하리라. 이런 꿈들 다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20년이 되어 갑니다. 마스터 됐을까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민 가면 뭔가 그렇게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옵니다. 그죠? 아마 나오미 가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하게 정말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 그의 남편이 죽었고요. 그다음에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두 아들까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까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이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만에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마음은 이제 완전 절망에 가득한 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오미에게 성경은 한 가지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이방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방 며느리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될 그런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이제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남자와 아기를 낳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아기를 품에 안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축복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이게 우리 룻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기구한이라는 말 우리 청년들 잘 모르죠. 이 험난한 인생, 그러니까 러프한 라이프를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일일까요, 이게?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읽으려고 그러면 좀 두껍지만 그래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만 기록해 놨을 텐데 나오미라는 한 아줌마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거 여기다 왜 기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물론 대단한 일이죠.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이민 가서 정말 고생했죠. 남편 금방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죠. 아들 둘 죽었죠. 정말 예사로운 인생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기구한 인생은 맞는데 암만 기구하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런 대단한 일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나오미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라고 3, 4주 동안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까? 그죠? 주일날 와서. 3, 4주 동안 주일날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도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이 기구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이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룻기를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한 4,000년에서 4,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4,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이때에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와 약속이 2016년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도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룻기의 이야기,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룻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으며 계속해서 역사에 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 맨 처음에 인간과 맺은 언약은 물론 아담과 먼저 맺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맺은 언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는지 가장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그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예배에 왔냐 안 왔느냐 교회 출석하느냐 마느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신앙을 돕는 일들이고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뭘 약속하셨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짜고짜 찾아가셔서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요. 땅.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으신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땅입니다. 땅.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 섣불리 또 뭐 실버데일에 있는 땅, 뭐 어디 있는 땅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긴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르면서 실현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들 이삭을 지나 야곱 때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따라서 온 가족이 어디로 이사가죠? 애굽으로 이사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잃어버리고 애굽에 가서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동안 살았을까요? 430년 동안 살아갑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빼어내시고 그들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한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훑어보신 겁니다. 예담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 창세기부터 해서 여호수아까지 다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중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죠? 그게 아니라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땅을 누리면서 뭐 적과 꿀이 흐르느니 뭐니 그러면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룻기 전에 살펴봤던 사사기를 보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다시 잃어버리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 땅이 점점 놓쳐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인간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주장대로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죠.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죄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부싸움 하실 때 잘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시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근성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룻기가 어디가 배경이라고요? 이 사사기가 배경입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리고 제사장들도 막 떠돌아다니고 하나님이 이제 지파별로 주신 그 땅들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그때에 룻기가 쓰여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자신들이 분깃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모압 땅으로 멀리 이민을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되찾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얼마나 안 됐는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게 되느냐,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4천년이 흘렀는데요.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는 동안에 성경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룻에게,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룻기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곧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시는 그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룻처럼 또는 나오미처럼 또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확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쥐어주시고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에 계속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놓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나눴는데요. 우리 부천에서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사건, 여중생 살인 사건. 그죠? 아버지에게, 그것도 친아버지에게 5시간 동안을 애가 매를 맞고 잠들었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못 깨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 5시간 동안 매를 맞은 것도 참 대단한 사건이고 놀라운 아주 그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한 대 잘못 때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 때린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애가 그렇게 죽었는데도 그 애를 11개월 동안 그냥 방에다가 놔두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친부모가 가출신고를 하고 그것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사건입니다. 그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이의 시체가 누워있는 옆에 방을 지나서 신학교에 출근해서 강의를 했을 것이고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인터넷에 뜨고 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페이스북에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냥 여러 목사 가운데 한 사람, 뭐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겠지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봐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야 될 목사의 모습이 그 정도라면 성도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가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만큼 죄악되고 사람들의 눈만 조금만 피해지면 그만큼 엉망인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룻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능력 없고 그렇게 힘없는 그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룻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망가진 교회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소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지금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죠? 교회는 점점 커지고 사람들은 점점 많이 모여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부터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절망스러운가? 룻기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3장 18절인가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고 돌아온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앉아있으라는 건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네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룻기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룬다고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룻기를 다시 펼쳐서 이 실패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시고 좌절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게도 역사하셔서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돌려주시는 그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걸 보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룻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왕 보기로 했으니까요. 한 가지를 더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땅만 약속받은 게 아니었죠. 그죠? 또 뭐를 약속받았죠? 예. 아, 제가 하도 질문을, 이렇게 함정 있는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가서도 질문하면 대답들 안 하세요. 이분을 이렇게 하면서. 그죠?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그죠? 또 하나는 뭘 약속받았습니까? 자손을 약속받았죠. 그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땅은 암만 가지고 있어도 내 때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이 영원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지려면 이 땅을 이어받을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돼요. 자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룻기에서 이 자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지금 아기 하나를 안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오미가 안고 있는 이 아기는 유전적으로 나오미의 피가 섞여 있을까요? 몇 프로 섞여 있을까요? 1%도 안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보아스가 먼 친족이니까 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지금 자기하고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며느리가 자기 아들도 아닌 딴 남자와 낳은 아기를, 그죠? 그러니까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 아기를 끌어안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룻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만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좋으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나온 아기를 너무 기뻐서 막 끌어안고 막 좋아하십니까? 이게 한국 정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거의. 그죠? 한국 정서에서는요, 아들이 죽었으면 며느리는 이제 원수입니다. 남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거 우리 고쳐야 되는데, 우리 옛날 어른들은 계속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이거 누구 탓합니까? 며느리가. 이 여자가 하나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그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그런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 옛날에 그러셨어요. 그죠?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며느리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죠? 옛날 우리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왔다. 이 아기를 끌어안고 여러분 기뻐하시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죠? 혹시 그래도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아니까요. 이 룻이 참 특별한 며느리였습니다. 기냥 며느리가 아니죠. 그죠? 이방 땅에서 자기를 따라와서 자기의 생계를 도와줬던 좀 아들 같은 며느리입니다. 오늘 거기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나오미에게 이 룻은 그냥 며느리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딸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딸 같은 존재였다 치더라도 자기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 아기를 며느리가 낳아가지고 왔는데 그 아기를 끌어안는 이 시츄에이션. 이 얼마나 찝찝한 시츄에이션입니까? 그죠? 우리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겁니다. 4,000년 전인데.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특별히 이방 여인은, 이방 사람은 개처럼 취급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이것도 저는 참 희한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애 이름을 내가 줘도 시원찮은데 이웃 아주 동네 아줌마들이 애 이름을 줘주었어요. 그거 여러분 그 별명도 아니고 이름을 줘주면 그거대로 여러분 이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네 아줌마들이 지어준 그 이름으로 애 이름이 확정되어집니다. 그 이름은 오벳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입니다. 아마 시어머니를 좀 섬기리라, 봉사하리라 하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미가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이해하려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개념 그리고 자손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과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 25장에 한번 잠깐 보실게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자, 레위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토지를, 땅을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내가 돈 주고 샀으면 내 땅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그 땅에 거류하는 것이 그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물을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이게 어차피 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자, 한번 따져보십시다. 이 마이랑기에 제 땅이 있다. 여기가 제 땅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저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땅을 팔았어요. 그죠? 우리 전도사님에게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의 친적이, 저 가까운 저의 형이 와서 돈을 주고 땅을 그 사람으로부터 사다가 저에게 돌려주라. 이 말입니다. 그죠? 친족의 의무입니다. 그죠? 그런데 친족이 없어요, 제가. 저희 형도 가난해서 그 땅을 도로 못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전도사님 땅이 되죠?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7절에 보면 그 판 해수를 개선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러, 희년은 50년인데요. 50년이 되면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제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제 땅입니다. 영원히 제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팔아도 됩니다. 팔아도 되는데 50년이 지나면 전도사님이 저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좋죠? 저로서는 좋습니다. 땅 판 사람은 참 좋아요. 그죠?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지금 이 룻기를 보시면 지금 나오미는 땅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자, 신년이 되면 돌려받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죠?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땅을 잃어버린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잠시 빌려준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그 땅을 이어받을 자손이 있어요. 자손. 그죠? 나오미의 진짜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진짜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을 돌려받을 자손이 자기에게 없는 겁니다. 그죠? 자손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남편인 엘리멜렉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기업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끝난 겁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있으면, 자손만 하나 있으면 그것이 다시 다 신년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 이야기를 룻기 4장 9절에서 하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두 가지를 보아스가 있어요. 자기의 돈을 주고 이제 나오미가 팔았던 그 땅 판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도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오벳이라는 아들에게 그 땅을 다 물려준. 이거는 보아스의 땅이 아니에요. 보아스 가문과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자선 사업한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낳은 그 오벳을 나오미의 가문에 주고 그 오벳이 나오미의 가문에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자손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제 룻기가 왜 중요한가를 17절 맨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뒤에 사무엘서에서 이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오벳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오벳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다윗도 없는 겁니다. 오벳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려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자손에 대한 것을 잠깐만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물려받는가 하면 오베처럼 한 자손, 그죠? 한 사람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 사람이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시겠죠? 그래서 룻기는 이제 다시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두 가지를 회복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자손을 회복하면서 그 오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그죠?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물려받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만들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1편 맨 앞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그 도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어떻게 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사탄이 이 오클랜드를 장악한다면 술집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술집이 더 이상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다음 이상한 뭐 음란한 물들도 다 없어질 거예요. 사탄이 장악하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걸 우리에게 유혹으로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와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공손하게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매주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그죠?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많이 올 거예요. 사탄이 장악하면. 그죠? 그런데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복지의 모습,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안락함의 모습을 사단은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들 아무리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잘 돼도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2016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들은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선포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인기 있는 것이 심리치료입니다. 그렇죠? 요즘 교회에 인기 있는 것은 긍정의 힘입니다. 잘 되는 나. 그렇죠?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쓴 이 긍정의 힘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두 권 있습니다. 어떻게 두 권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요? 내가 정말 열심히 힘을 내서 내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없고 우리는 성공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는 이 설교와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룻기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역사해서 그 미저러블한 그 나오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땅을 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아들, 이제 그 땅을 이어받을 자손이 없는 희망 없는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오벳이라는 아이를 품에 안겨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제 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품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품겨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신앙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